김연아, 박태환 같은 운동선수에서부터 우리의 1등 가수인 소녀시대까지 같은 듯 다른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상 이 공통점을 골라내라고 하면은 딱 집어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과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우리 사회의 아웃라이어라는 겁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통계학에서는 예상 범위 밖에 위치해서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렵죠? 최근에는 남들과는 다르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네요. 이 남들과 다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러워하는 이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아웃라이어들은 사실 타고났다기보단 자신이 성공한 분야에서 최소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길게는 7년 동안의 연습생 시간을 걸친 우리 소녀시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가수가 아닌 인고의 시간이 걸쳐 만들어진 가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마디로 아웃라이어는 신이 내려준 특별한 재능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조금은 부끄러워지기도 하네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이곳은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꾸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송자. 난 차라리 꿈꾸다 죽은 시체가 되리. 똑같은 오늘만을 찍어내는 공장에 사는 이나 새로운 내일에 죽으리. 꿈을 꾸는 건 약속을 하는 건 내일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 기필코 원하는 걸 가져주겠다고 그토록 가고 싶던 곳 거기서만 나자고. 저 깊고 넓은 의심의 강을 건너 또 높고 더 험한 현실에 사는 너무 용기라는 지도를 치고 오늘을 헤맬 때나 마음의 상처는 믿음의 실로 꿰매네.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꿈꾸는 자의 눈. 눈을 크게 떠 꿈꾸는 심장의 진동은 먼 날의 지진. 끝없는 도전 그날까지 직진. Dream. 자여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잡아요. 꿈을 꾸는 자여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가져요. 때론 우린 손금 몇 줄에 미래를 점치지. 삶을 운명에 맡긴 채 가던 길을 멈추지. 꿈이 없는 삶이란 국민 없는 정치. 자연 없는 경치. 2012년 6월 29일 원더풀 라디오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 첫 곡 피처링 바다 다이나믹 듀오의 드림 들으셨고요. 저는 레스처로 원입니다. 드림 이러니까 굉장히 그 한국적인 느낌 나네요. 자, 지금 중부권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꿀맛 같은 단비일지도 모르겠네요. 좀 더위에 많이 지치셨던 분들은 해가를 좀 하셨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 온 날씨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가뭄 때문에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비가 내려주네요.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장마도 함께 시작을 하겠죠. 대구는 뭐 요새 오히려 더운 게 거의 없어서요. 네, 좀 화나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소녀시대 IM 무대 인사가 있었죠. 지금 트위터로도 계속 이렇게 프리뷰들이 올라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오디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아웃라이어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들의 좀 화려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물론 다 있겠지만 피나는 노력이 다 존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데뷔 무대 후에 또 모든 가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그간의 고생과 노력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가 좀 투정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좀 먼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안 되면 어쩌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주위에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잘 된 사람들이 주위에 생각보다는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저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누가 이 생각을 했겠어요. 조강미나 미니 뭐니 하면서. 요새 최저가의 이 오프닝 대본이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와인과 함께 들어야 할 법한 그런 대본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가가 약간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작가도 매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게 또 읽음으로써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꽃종이님, 스쿼시 수업 신입 들어왔다고 빡시게 돌리네요. 먼저 다니던 친구가 이 정도 수업은 처음이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스쿼시도 수업이 따로 있나요? 처음 한 사실인데. 스쿼시가 되게, 땀을 쭉 빼는 운동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혼자 할 수 있는, 혹은 둘이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체력 소모가 심하다. 단시간에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으로 유명한데, 그 운동을 또 굉장히 빡세게 돌리셨으니, 오늘 좀 피곤하시겠네요. 일찍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원더풀 라디오는 이제 막방 스페셜입니다. 네. 맥고라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모든 코너들의 마지막 방송들이 쭉 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2년 6월 29일에 원더풀 라디오. 오늘은 월드와이드한 고품격 음악 방송.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 아방가르드 DJ. 매니아를 꾸미지 않은 어색한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무려 아티스트를 비밀로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 안 알려주셔서요. 지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체 어떤 사람을 하길래 본인을 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아무튼 스페셜한 게스트까지 모셔서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눈물과 감동, 웃음이 공감하는,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모두 손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매니아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USB 공식 홈페이지 라디오 메뉴에 원더풀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원더풀 라디오 페이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과 하단에 있는 미니메시지 그리고 공식 트위터 계정인 골뱅이 USB 라디오 원더라 공식 카카오톡 아이디 WONDER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방송한 날이 아니더라도 뭐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 하루의 이야기들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읽고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팟캐스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애플 유저분들은 아이튠즈에서 원더풀 라디오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기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PC 유저분들은 USB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청취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팟캐스트와 금주의 방송 예고, 원더풀 라디오의 이야기들, 페이스북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usbwonder, usbwonder, 이곳으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것저것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원더풀 라디오는 소녀와 성원만의 작지만 특별한 공간, ggetic.com, 소녀들의 다락방, 매일매일 소개되는 음악 코스 요리 전문점,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보여 내가 봐 보여 나봐 네가 혹여 이별 못 견딜까봐 걱정했는데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아우리스트를 검색하세요.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2 지금 또 방송 중입니다. 이제 다섯 팀이 남아서 경쟁을 하는데요. 처음에 12팀으로 시작해서 슬슬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투표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샵0500번입니다. 샵0500번. 샵0500번으로 효연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 숫자나 파트너 이런 기재 시에는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까요. 좀 주의하셔서 그냥 효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더 들으신 후에 저희는 맥고우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맥고우라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 다 손수건 챙겨두셨나요? 네. 자, 마이케미컬 로맨스의 웰컴 투 더 블랙 프레이드 들으신 후에 저희는 맥고우라 마지막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이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 울음, 첫 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첫 방송. 이 문장은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극중 최곤역을 맡으신 박중훈 씨가 한 대사인데요. 처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첫 방송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눈물을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도 진정한 투탕카멘 네, 아른거리는 하류스타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의 메인 DJ 매니아입니다. 많이 먹었나 보다. 미안해. 잘 자. 하비아에 헤어져 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하비아에 헤어져 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근데 나 너무 잊어 사랑이 어떻게 쉽게 변해. 난 못해 잘 가라고 말했지만 나 아직 널 좋아해. 네가 선물해준 물건 버렸다고 미니홈피에 올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가장 이쁜 박스에다 고이 모셔놨어. 내 맘속 가장 이쁜 방에 너도 모셔놨어. 잠들지 못한 새벽 너 없이는 힘든 밤. 네가 생각 많이 나 번호 바꿔 보내 문자. 자니? 네 생각 많이 난다. 짜증내지 마 나도 성격 있는 남자니까.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so so cool.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화이트데이라고 준비해서 선물들 집 앞이 안 나와 촛불 꺼지기 전에 내 마음을 받아 가로등 꺼지기 전에 해 뜨기 전까지 널 기다릴 거야 girl. 전화 좀 받아 밖이란 말하지만 네 방에 불 켜져 있는 거 여기 보이잖아. 엄마가 청소한다는 핑계 대지 마라. 무시하지 마 일단은 전화 좀 받아. 자꾸 그럴 거면 커플링 돌려줘. 24K 요즘 시세 많이 뛰었잖니. 만나기 싫으면 입금해. 시세 정확히 따져 문자로 계좌 보내줄게. 내일까지 입금해. 지질의 사랑 앞에 굴한 게 어딨어. 너를 다시 만나는 꿈을 꿨어. 오늘도 난 술 마시고 너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 잘 지내. 이게 내 마음이야.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so so cool.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so so cool. 하지 못해 미안해. 찌질해서 미안해.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so so cool. 누구 I'm sorry 굴하지 못해 미안해. 누구 I'm sorry 하지만 너 so so cool. 2012년 6월 29일, 네, 오늘을 기억할게요. 네,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 맥구어라의 메인 DJ, 매니아 인사드립니다. 네. 첫 곡으로는요, 원더풀 라디오의 안방 어르신이시죠. 레스제로원님의 곡, 노쿨 암소리,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오셨습니다.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 네, 어찌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네, 안 들어주시진 않으시겠죠? 모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돈터치 키보드, 네, 마우스.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네. 오늘의 시그널 주제, 처음이라는 주제로 접어봤습니다.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서 극중 88년 가수왕이었던 최곤이라는 가수가, 영월이라는 시골에 라디오 DJ를 함으로써 이야기가 풀어지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 대사가 아마 영월 라디오에서 엄청난 인기를 등해지고 공중파 라디오로 입성할 때 말한 대사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뮤지션 역시 어떻게 보면 저에게 처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체험시켜주신 뮤지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맥고라 시작하기 전 오늘의 뮤지션처럼 저에게 어떤 처음이란 단어로 오늘도 체험을 시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원더풀 라디오의 안방 어르신 레스제로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한 맥고어라. 불과 1년 전 매니아쇼라는 이름으로 컴퓨터가 버린 방송을 만들었던 그가 지금은 어느새 보조 DJ는 농락하고 가지고 노는 메인 DJ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와이드 고품격 음악방송 뉴캐럴드 트리뷴 아방가르드 DJ 수식어부터가 하류스타로 시작해 지금은 어메이징한 성장을 이룩한 서울의 한강 기적이 있다면 맥고어라에는 말 그대로 요크르트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맥고어라 저는 메인 DJ 매니알님을 도와서 맥고어라를 진행할 여러분들의 보조 낙엽 DJ 레스제로 원입니다. 요왔어? 아이고 고생 네. 많으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진짜 네. 처음 들었던 곡처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 나 진짜 살려줘요. 나 너무 부끄러워. 나 진짜. 아니 사실 그 노래를 네. 아니, 저도 방송에서 같이 들을지 몰랐는데. 네. 아 대단하시더만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건 어떻게 폐기 처분할. 아 나. 아, 미치겠네요, 진짜. 매니아쇼 1화만큼의 그런 폐기급인가요? 아우, 그 이상이죠, 진짜. 아,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왜 보컬을 도전했는지 조차도. 네, 아예 안 가봐요. 보컬보다는 네. 저는. 네네. 그 마지막에 울음소리가. 아. 아, 이제 울지 마요. 찌질하게. 아니, 찌질하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막방이라고 완전. 야, 아무튼.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으려고 네. 만들었던 그런 방송이 아 그런 노래였어서 아 매니아 쇼를 개인적으로 재미있으려고 만든 네. 어 그것도 네. 다르진 않아요. 네 뭐 의미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르진 않은데 네. 네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씁쓸하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역시. 예. 네. 네, 마지막 방송 났습니다. 다큐로 갈까 아니면 예능으로 갈까요? 어 그래도 저희 처음이 네. 예능이었잖아요. 예능이다 못해 이거는 예능이 아니었죠. 그냥 못 쓰는 거였죠. 그냥 폐기 테이프. 그냥 베어 그릴스시 뭐 맨 vs 와일드 정도. 네, 굉장히 그 야수적이고 네. 마초적인 방송이었는데 잘 다듬어지지도 않는. 네, 이제 원석 같은 방송이었죠. 근데 이 네. 원석이 이제는 거의 뭐 돌로. 예. 네. 바뀌어서. 이제 아, 원석에서 돌로 바뀌었다고요? 네, 원석에서 보석을 깎아낸 거죠. 네. 아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음 날짜가. 네. 언제였죠? 그게, 제가 아까 안 그래도 그걸 좀 물어보셔서 알아봤는데. 네네. 맥고어라라는 이름을 달고 첫 방송을 했던 거는 2011년 8월 19일입니다. 오. 이때 소프트를 메꿔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아, 맞아. 했었어요. 아, 이제 한 1년 다 돼가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원더풀 라디오의 가장 최장수 코너가 됐잖아요. 어, 진짜요? 그렇죠. 또 월간 킬러임이라던가 김거성의 다락방 이런 거는 근본이 없는 거거든요. 어, 이거 좀 부심 부려도 될 그런 거예요? 코너 부심? 아, 그러지 마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근데 사실은요, 제가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서 말을 하는데요. 매니아를 꾸미자는 어색한 라디오가 아니라, 어설픈 라디오였어요, 처음엔. 아, 진짜로요? 그쪽이 트위터에 이상하게 써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어설프냐, 어색하냐. 네. 사실 저 예전에 그, 원더풀 라디오 한 1년 전쯤에는 그 불확서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불만족스러운 음악 상담소였는데, 네. 이게 불만족인지 아니면 불안한인지 이게 헷갈린 적도 있었고, 네.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네. 나이가 좀 그렇다 보니까. 네. 나이가 문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 되나요? 네. 네 뭐 그렇다고 칩시다, 네. 네. 네, 맥고어라 참여 방법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맥고어라 참여하시는 방법, 공식 홈페이지인 usbradio.kr에 들어오시면요. 네. 위젯을 통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생방송 네. 게시판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도 역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트위터, 골뱅이 usbradio, 원더라 공식 카카오톡, 아이디 wonder09번, 원더09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뮤지션. 네. 네, 아, 정말, 아. 네. 아, 소개하기 전에 벌써 감탄사밖에 네.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일단 뮤지션 분을 네.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진짜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항상 레세로님이 맥고어라에서 얘기를 많이 하신. 아, 그렇죠. 라카. 네. 라카의 멤버. 저희 자매 방송인 아워리스트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발적인 10대. 네, 뜨거운 금요일을 하얗게 불태우는 남자. 평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아, 근데, 네. 메뉴일, 그, 맥고어라에서 레스 형이 제 얘기를 자주 했나요? 원래? 아, 그게 자주는 하셨죠. 일단 플라카라는 밴드 자체를 거의 매화마다 네,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해요. 네, 그 정도로 부심... 밴드 사랑이 대단하거든요. 크, 밴드 이렇게... 사랑인지 이게 부심인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네. 아, 뭐 그냥 아무튼.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네. 감사합니다. 네. 장포장을 또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일단 형춘님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소개 네. 및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밴드 플라카에서 예, 보컬과 기타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잡단 뭐 곡 작업이라는 거 다 맡고 있는 예, 평춘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뭐 6개월만 지나면은 저도 이제 스물이 되는 예, 10걱이에요. 10걱. 네. 아, 10걱 네. 네. 아홉을 주의해 주세요. 아, 10걱, 10걱이고요. 네. 뭐 네. 10걱 뭐예요? 오늘 뭐 이렇게 메꾸어라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미천한 제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네. 우리 평춘님이 예전에 원더라 한번 출연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완전 쫄딱망했거든요. 완전 진짜 장난 아니고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게 이것만 진짜 오디오의 반을 차지해서 아 그걸 너무 급조를 해가지고 네. 아, 저 초창기 때 내내 했던 것처럼 아 내내 셔틀은 다행이죠 그나마 아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게 심지어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라는 아, 이름으로 아 기억났다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대답이 그냥 뭐 이렇게 단답으로 툭 하고 끝나거나 뭐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승전병. 네. 네. 약간 그런 구조에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완벽한 메인 DJ님이 계시니까 오늘은 걱정 안 합니다. 네. 믿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평소에 메꾸어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있으신지는 뭐야? 제가 떨리네요. 네, 처음 네. 게스트예요. 아,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인데, 제가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실 평소에 그 레슨이 방송을 잘 안 들어요, 사실. 네, 사실 원래 잘 안 들어요. 원래 잘 챙겨 듣진 않아요. 제가 네. 녹음한 아우리스트도 안 듣는 판국에 제가 뭘 듣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뭐 이거를 안 듣고 들어가면 또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또 급하게 조금 들어봤어요. 네. 근데 뭐 자기 전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좋은 방송인가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아유 저거 어디다 쓰냐 저거 진짜. 자 그러면 네, 네 오늘 또 뮤지션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평춘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오실 뮤지션이 어떤 분이실 것 같나요? 굉장히 네.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능력도 있으면서 뭔가 좀 외형적으로는 네. 코 잘 먹을 것 같고 네. 왠지 턱 아니에요 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오늘의 뮤지션 네, 여러분들 짐작하셨죠 네 바로 원더풀 라디오의 안방으로 신 DJ 레스제로원이 아닌 오늘만큼은 뮤지션 레스제로원이고 싶다 네 레스제로원이라는 뮤지션에 대하여 메꿔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네 저는 사실 이 기획을 말씀을 하셨을 때 네.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대돼요. 오늘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뭐 컨텍트는 네. 많으니까요. 네, 일단은 메인 DJ님의 흐름에 맡겨서 한번. 네. 그래서 게스트도 부른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뮤지션 네. 레스제로원 이 사람이 대체 왜 뮤지션인지 하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 모르니? 프로필을 메꿔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레스제로원님이 레스제로원님 프로필을 읽어보는 시간. 자기소개야 자기소개.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대본을 하나 드렸거든요. 아, 너네 오늘 날 잡았구나. 네, 그러면 레스제로원님 레스제로원이라는 네, 뮤지션은 네, 어떤 뮤지션인가요? 자,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저는 괜찮고요. 읽어주세요. 쓴 것과. 네, 방송 2년이니까요. 뭐 이 정도는 네. 자, 본명 신승구, 닉네임 네, 레스제로원 AKA 빅토리 나인. 네. 생년월일 89년생 1월 15일. 혈액형 소심하기 짝이 없는 A형. 관심사 여성. 여성. 여성. 아,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플라스틱 자동차 플라카의 비주얼과 퍼커션 그리고 랩을 맡고 계시고요. 2인조 도시 감성 어쿠스틱 밴드 데트 역시 비주얼과 보컬 그리고 젬베를 맡고 계십니다. 또 4주년 팬송팀 소프트에서도 비주얼과 고령의 저... 나이를 맡고 계시고요. 현재 자신의 이름을 걸고 USB 소원연합 방송에서도 역시 비주얼의 방송이죠. 비주얼. 이거 혹시 랩 가사 아니에요? 이거 라임이 라임이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자 아무튼 방송에서도 역시 비주얼의 방송이죠. 레스테론의 원어플 라디오의 메인 DJ를 맡고 계십니다. 완벽하다 못해 너무 완벽한 다비드 조각상 같은 남자. 항상 자신은 오빠는 낙엽이야. 오빠 좋아하지마. 라는 정말 대도 않은 대목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남자. 레스제로원님은 이런 뮤지션입니다. 네. 네. 아, 찰지네요. 살아있네요, 진짜. 네, 살아있네요. 살려주시면 돼요, 저. 자, 그럼 이번에, 네, 휘몰아치죠. 공식 네, 질문이죠. 네. 레스제로원이 생각하는 레스제로원은. 아, 저요? 네. 아, 이것도 혹시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네, 방송 원트레이 합니까? 네, 레스제로원 생각하는 레스제로원은. 네.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고요. 네. 머리가 큽니다. 네. 이건 진짜. 야, 이거 찢어버려요, 이거. 아, 인신공격이야, 인신공격. 아이고,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매니알님께서는 우리 레스제로원님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대단해요. 네. 네. 일단 이분 개인적으로 머리가 크고요. 네. 네, 머리 또한 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머리가 큰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었니?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네, 자. 아, 되게 좀, 노력하는. 네. 뮤지션인 것 같아요. 좀 자신에게 부족한 뭔가가 있다면, 금방금방 다음 작업물에서 그걸 보완하고, 또 그걸 또 보완하려는 그런 행동들이 다 보이는, 약간 좀 부지런한 뮤지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더 적응이 안 되는데요? 자. 자, 그러면 평춘님은? 레스제로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뮤지션으로서의 생각은 뭐 그냥 실험적인 뮤지션 같긴 한데요. 같긴 한 건 뭐야? 때때로 무리수일 때도 있고. 같긴 뭐, 한 건 뭐야? 그래요. 그냥 뭐 뮤지션으로 봤을 때 저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배울 점도 많고 뭐 그런데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 형이 나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아, 뭐 그렇죠. 아, 오늘 방송 참 재밌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네. 일단 레스제로원 네, 하면 또 커피 빼먹을 수 없는데요. 레스제로원님이 소문으로는 조금 전날 과음을 하고 나서 해장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네. 진짜요? 도움을 많이 받긴 받아요. 네. 근데, 일단, 원체 매운 음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아, 잠깐만요. 레스제로원이라는 저희는 뮤지션을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자신이 아니에요. 아, 그분께서는. 네,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께서는 되게 매운 걸 좋아하셔서. 네.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밥이 주식이라면은 이제 뭐 빵이나 이런 게 부식이 되잖아요. 네. 네. 뭐 매운 음식이 이제 주식이 되는 거고 부식으로 이제 커피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뭐 평촌님도 레스제로님 커피 이렇게 섭취하는 거 자주 네. 보셨을 것 같은데. 아, 자주 봤죠. 저도 사실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데 네. 사실 거의 이렇게 레스제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아, 많이 세트. 먹어요. 아, 커플은 아니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자주 네. 먹게 되는데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될 때도 있긴 한데 네, 뭐 워낙 너무 쓰게 드시다 보니까 아 맞아요. 막 샷을 세 잔씩 넣고 막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나 하면서 몸도 걱정되긴 하는데 뭐 사실 제 몸이 아니니까요. 뭐 딱히 뭐 별 신경은 안 써요 사실. 레스제로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쓰게 드시는 레스제로님을 어. 굉장히 고독한 남자인 거죠. 네, 도시의 남자. 네, 유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일단 레스제로원 네. 하면 또 떠오르는 장르가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오글거리는 찬양곡, 즉 랩으로 팬송을 만드는 레스제로원님이신데 네. 또 팬송 팀 소프트에 소속이 돼 있으세요. 네. 근데 좀 항상 방송에서 뭐 잠깐 등장했지만 뭐 3주년 팬송 처음에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이 네. 어, 좀 레스제로님이 아시기에 네. 네. 오늘 그분의 일대기를 좀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아, 네. 워낙 가까이에 있으신 분이니까 아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에 있죠 네. 최측근이죠 최측근 네. 어, 일단 그 2009년도죠. 네. 2009년도에 이제 3주년이었었는데 네. 아, 2010년도군요. 죄송합니다. 네, 2010년도 네. 네. 2010년도에 3주년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뭐 그냥 랩이란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일단 좀 의미 있는 것을 팬으로서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이 관심병에 걸린 거죠. 자신감이 붙기 네. 시작한 거구나. 레스제로님 그 그때 들어봤는데 그 소녀시대 분들 곡 이름으로 네. 또 가사를 쓰시기도 하고. 네네. 아 진짜 이분은 조금 녹음할 때 살짝 손발이 조금 오그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때는 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말 진성 덕후셨어요. 아, 전혀 오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글거리고 나발이고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불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에. 여기서 한마디 친 게 왜 이렇게 거슬리죠? 제가 아닌데? 아, 제가 이래서 아니... 불렀을 때 이래서. 아, 네. 사람이 짜증 이렇게 조금씩 나게 네. 하고 막. 네. 그, 좀 예. 본성을 조금 네. 하게 네, 하고. 네. 아무튼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한가를 치다가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솔직히 뭐 이런 시기상에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솔직히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었고요 이러면서 에이 좋잖아요 왜 그래요?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목이 이렇게 매죠? 네 아무튼 어 그렇게 하다가 에이. 이제 소프트를 만나면서 발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직접. 네, 그분께서. 그, 네. 소프트를 하면서 되게 배운 점이 많으셨대요. 뭐, 하다못해 뭐 이런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네. 어, 같이 한다는 그런 팀워크를 배우기도 했고, 뭐, 네. 한편으로는 끈기라던가, 뭐 이런, 하나를 보고 가는 그런 경주마 같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경주마네. 네. 곡단어 나왔네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를 이제 자신의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누가 들어보면 진짜 레스제로원님이 레스제로원님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울메이트거든요. 네. 아 역시 아. 굉장합니다. 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평춘님도 이렇게 네. 옆에서 팬송을 듣다 보면. 네네. 자신도 좀 좋아하는 가수에게 이렇게 곡을 만들어 보거나 네. 좀 만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일단 강해가지고 어,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다 보니까 제가 되게 허접한 걸 써놓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러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반응이 나올까봐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 네. 좀 제가 곡을 쓴다기보다는 저는 악기로 카피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걸로 이렇게 그분들이 이걸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분들이 한번 팬층이 되면 두텁게 팬질해요 제가 볼 때는. 아 제가 좀 그래요 한번 빠지면은 진짜 네. 완전. 장난 아니게. 이분 오렌지 카라멜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요? CD를 샀어요, CD를. 맞으면 짜야? 네. 제가 그 아이돌 팬과 덕후를 가르는 기준은 네. 앨범에 발라드 넘버가 있을 때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로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상하이롬에서 나왔을 때 발라드 들어가 있다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오렌지 카라멜, 와. 아, 이렇게 제 본질을 밝히네요. 아, 또, 저희, 뉴스비 라디오에, 예. 또, 킬러에님께서, 아, 아이를 그렇게 잘 부르세요. 아, 정말요? 네, 진짜, 야. 아, 그분 아잉 듣고, 아, 진짜, 아, 오렌지 캐러멜을 더 배워야겠구나. 제가 이분의 아잉은 진짜 레알이구나. 아, 진짜 레알, 아, 진짜 한번 만나 뵈서 이제 한번 노래방을 같이 가봐야겠네요, 진짜. 네. 제가 그때 그 사실 킬러잉님이 저번에 대구에 한번 내려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춘님이랑 저랑 킬러 형님이랑 이렇게 오락실 노래방에 잠깐 갔었는데. 네, 오래방. 네, 네. 오래방에 갔었는데. 저 순간 그때 좀 무섭긴 했어요. 혹시 그 노래를 부를까 해서. 혹시 아잉을 부를까? 네, 다행히도 옆, 네. 다행히도 막 포장마차 뭐 이런 거 부르시더라고요. 막 포장마차. 옆에 오렌지 캐러멜 팬이 떳떳이 있는데. 네. 설마 아잉을 부를까? 예. 네. 설마 그러시겠어요, 설마. 설마. 그분에게 설마는 안 통합니다. 설마란 없는 분. 네, 설마란 없는 분입니다. 자, 하면 하시고 안 하면 안 하시는 분입니다. 아. 네네. 사랑합니다, 킬러님.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님. 자, 그리고 뭐. 사실 또 팬송을 레스제로님만 한 게 아니고 네. 또 뭐 우리 매니아님께서도 하시고 뭐 소프트 멤버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그렇다면은 매니아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썼던 팬송이 어떤 곡이었죠? 저는 아 참 그대로 말하자면 다시 감성에 젖어들게 되네요.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0년. 4월 17일 날 아, 그 제시카 씨 네, 생일 하루 전이네요. 네. 내 가지고 참 많은 경험을 한 그건데요. 네. 그런 곡이에요. 진짜 그 3주년 하실 때 공감이 간 게 이게 왜 오그라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서 부르는. 맞아요. 진짜 난 어쩔 수 없구나. 진짜 미쳤구나. 네. 그래서 막 댓글에 막 이런 거 오그라들어서 어떡해요 하는데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요새 들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팬송 이야기는 뭐 조금 뒤에 또 할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좀 네. 다른 이야기를 해 보죠. 네. 네. 그럼 일단 방송의 매회 네. 매화마다 등장하는 플라카. 네. 네. 플라스틱 자동차 오늘은 멤버분까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레스 제로원이 말하는 실질적인 플라카의 위치. 그분의 위치. 예. 그리고 다음으로 평춘님이 생각하는 레스 제로원님이 실질적인 위치. 위치. 네. 이제 지금 멤버가 네 명이에요. 네. 이제 여성 드러머 한 분 계시고 예. 여성 베이스 한 분 계시고 저랑 평춘님 이렇게 네 명인데 아 제가 아니죠 레스제로원님과 그 평춘님 네, 이렇게 그렇죠, 네 명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약간 좀 그 분야에 따라 약간 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음악적인 면에서는 평춘님이 탑이에요. 오. 사실상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 네. 왜냐면은 그 평춘님이 대부분의 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 이분 대단한 분이셨구나. 예. 네. 아무래도 이분의 음악 스타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음악적인 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저죠. 네. 저라뇨? 저라뇨. 아 아니요 레스제로님이죠. 네. 아, 왜 이렇게 자. 정체성이 혼란이? 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자 그럼 평준님은 사실 음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예,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좀 위에 있죠. 왜냐하면 제가 곡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제 네.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밴드 색이 달라지고 하는데, 근데 또 제가 레스 제로님한테 굉장히 또 고마운 게, 제가 곡을 쓰면은 항상 저한테 멘토가 되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에, 뭐, 그래도 저보다 미치고요. 그리고 또 뭐, 실질적인, 네, 위치. 뭐, 인정하긴 싫지만, 예, 제일 미라고 해두죠, 그냥. 아무래도 팀 내에 이렇게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조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아무래도 가장 돈독하게 해준 사람이 레스 제로님이 때문에 저는 뭐, 실질적인 리더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곡적으로는 제가 그 리더 쪽으로 보면 되고, 팀 내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보면 레스 제로님이 리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얼마나 애를 잡아놨으면. 예. 그분이 참, 아, 저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고생 좀 했어요. 아, 이게 바로 그, 유재석의 리더십을 제가 또.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자, 아, 이제, 네. 제가 함부로 유누님을 건드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일단, 플라카. 네. 밴드들의 모임에는 항상 제가 방송마다 듣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레스제로님한테. 뭐, 오락실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부스에 나오는 오래방. 네. 아. 그거라든지 뭐, 여행 가셨을 때. 이렇게 나온 에피소드라든지.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안 나온 게 더 있나요? 더 있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예전에 그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나요? 아, 제가 사실 방송에서 솔직히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늘 밴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 그렇죠, 네. 지금 남아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네. 좀 지어내더라고 지어내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좀 간당간당해요. 제가 볼 때 너무 우리끼리 지금 이거 노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끼리 논데 뭐야? 아니, 근데 사실 네 맞긴 맞는데 원래부터 저희끼리 놀았는데 네 오늘 좀 심한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듣는 분들께서도 사실 레스제로님 하면은 워낙 좀 유명하시고 잘생기셔서 인기가 많으시니까 뭐 많은 분들이 경청하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네. 형수님. 예. 형수님 평소에 혹시 레스제로님한테 네.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네. 순간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지금 방송에서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막 미남 컨셉 이런 거 자기 너무 잘 생겼어. 나는 너무 잘 생겼어. 난 미남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멋있어. 거. 네. 아, 난 멋있어. 아 이런 거 정말 꼴불견입니다. 잠깐만 네, 꼴불견. 네. 사실 장난이고요. 뭐 미남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좀 원래 컨셉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뭐 실제로 밴드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아 제가 우리 밴드의 비주얼입니다. 아 이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아 좀 더 나중에 신도 있게 한번 건드려 봅시다. 아, 신도 있게. 이걸 왜 신도 있게 건드려요?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사실 저 레스테로님 몰래 네. 저랑 평수님이랑 대화를 좀 해봤어요. 네. 일담을 했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한번 오늘 한번 날을 만들어 보자. 오늘은 날 잡고 끝내 보자 한번. 어차피 먹방인데 이거 노래 들으려면 얼마나 남았죠? 아직 한참 남았나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길게 느껴지죠? 아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요. 자. 저, 제 차례인가요? 네, 일단 해보세요, 네. 네. 일단 해보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앞에서, 네. 그분 앞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그, 백거라 이전에 매니아쇼라는 코너에서도, 뭐 방송에서 항상 말하지만 됐든 벼랑 끝으로 몰더니 방송을 하래요. 하나는 없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매니아야 이러면서 그래서 뭐 한류스타 이러면서 되게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결국 국밥처럼 말아먹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항상 방송에선 저랑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해요 그분이. 네 근데 다른 방송을 들으면 제가 제일 불편해 보여요. 그런 게 뭐 김광성이님 이렇게 다락방이라든지 또 킬러엠님 월간 킬러엠이라든지 네. 되게 흐름이 좋아요. 아니 네. 뭐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되게 흐름을 잘 끄집어 주시고 네.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왜 여기 와서 이럴까? 아니 터가 안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가 네. 아, 이 방송이 네 배사님 수가 아니어서 방송 자체가 네. 아무튼 이건 아 이게 이거를 어떻게 대답할 기회가 있나요? 아니 뭐 지금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아, 네 지금 방금 어디서 지금 저기 사찰을 하고 계신가봐요. 네. 네 지금 닥중에 네. 오셨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래요. 그 새끼 사자를 키우는 그런 어미 사자의 그런 마음이라고 네. 일부러 벼랑 끝으로 내밀었대요. 더 빨리 크고 잘 크라고. 대독하고 계시는 거죠? 네? 대독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답장이 이렇게 막 읽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편한데 네. 방송으로 듣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신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네. 결론은 불편한 거다. 뭐 네. 이런 거. 뭐야. 뭘...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전에 네. 또 레스제로원의 원더풀 라디오 네. 얘기를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생각해보면 참 길게 했어요. 정말 그렇죠. 길게 했어요. 네, 1년 뭐, 한 지금 9개월째 뭐 그 정도 됐으니까요. 네, 1주년 특집 방송도 있었고 또 중간에 침체기, 네, 또 중간에 전성기 막 부흥기 이런 것도 네. 있었는데 레스제로 원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시기엔 네. 네. 어느 부분이 침체기고 어느 부분이 부흥기였다. 뭐 이게 정할 수 있나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두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불확수 이전과 불확수 이후. 아. 예. 네. 생각을 해 보니까 불확수 때가 제일 사연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는 그 불확수를 하기 전까지는 방송을 하는 제대로 된 재미를 못 느꼈었어요. 그분께서 레스제로원님 네. 네, 그분께서 근데 불확수하고 나서는 굉장히 재밌다 요새 방송할 만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아 그렇게 딱 나누면은 말이 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불확수 전까지 방송은 재미가 없었다. 솔직히 좀 그랬죠. 네. 오, 와 여기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네. 네. 아니 지금 아니 사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아니, 이러는 아니, 게 불확수 전에는 아 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네. 그땐 재밌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본심이네요, 네. 네, 지금 아, 이제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니알님께서 발끈하시는 이유가 불확수 이전에 자기 그 인터뷰 나왔던 그 방송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요. 오해요. 네. 그리고요, 뭐. 네. 네. 레세러님이 라디오를 일단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듣는 걸 엄청 즐겨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DJ가 됐다. 근데 평투님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원더풀 라디오 잘 안 들으시잖아요. 네. 그냥 한 번씩 심심할 때. 아, 심심풀이 방송으로. 아, 심심풀이 방송으로. 원래 그러라고 있는 방송이니까요. 레스제로원님의 진행력. 진행력이라면 워낙 그 형이 워낙 네. 그 형이 되게 예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 좀 잘하겠거니 했는데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이 형이 왜 이러지? 긴장했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네. 지금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장이 또 왔어요. 답장이 또 왔는데,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남들한테 들려주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생각하고 말을 한 게 아니고, 일방적인.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시기에 그런 느낌이었다고, 지금 막 보내시네요. 이게 되게 뻘쭘한데요?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아, 뭐, 일단, 뭐, 빠르게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네. 또, 레스제로원 하면, 여자. 야. 아, 야. 야, 뭐야. 여자 리카노. 와. 여자 리카노네. 빙대 같은 남자, 레스제로원. 네. 형춘님은, 그, 레스제로원님 이렇게 옆에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자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네. 여자를 만난 적은 있죠. 제가 6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 참 서로였겠어요. 잠깐만. 네. 여자를 만난 적은 있긴 한데 네. 뭐 이렇게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생기는 제약들에 대해서 되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뭐야? 근데, 네. 네. 근데 일단 여자는 좋아해요. 일단 여자는 몹시 좋아합니다. 등대, 아니 등대로 아니,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게. 사이즈가 너무 작아. 등대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자, 자 노래 듣죠 노래. 네. 노래 괜찮겠는데 노래? 자, 네 노래 들어야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노래 들어야겠네요. 자, 네. 여러분 여기 들으세요. 자, 여기 들으세요. 자, 저분 목소리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여기서 노래 하나. 네. 듣고 올게요. 네. 2011년 곡, 당시 23살 레스제로원님의 슬픔이 묻어있는 곡, 지옥 같은 걸 끼었나. 원곡은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어나입니다. 이 곡을 듣고 저희는 뮤지션의 일화로 토크를 풀어내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볼래? 일화 토크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명곡이에요. 신은 왜 내게 시련 같은 걸 끼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등을 돌리시 내게 아무리 어깨 봐도 결국엔 나 혼자 바보가 될 뿐이야. 내 이름은 레스제로원 본명은 승고 아카 빅토리 나이. 이제는 23살 언젠가 세상이 뛰어든 나이. 사회는 이미 라인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나 허접한 라인 쓰며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고 상사는 웃기지도 않는 일로 꼬투리를 잡아 후배는 무시 장렬하면 나의 목덜미를 잡아 세상은 왜 나에게 이런 실험만 던져주나 하고 아무리 외쳐봐도 들어주는 이들은 없어. 지옥 같은 걸 끼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벗어나보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신은 왜 내게 시련 같은 걸 끼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등을 돌린 신에게 아무리 어깨 봐도 결국엔 나 혼자 바보가 될 뿐이야. 연대의 사회는 경쟁시대 학교부터 부추겼대. 누군가를 밟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결혼도 경쟁시대 사랑보단 집과 차스펙. 내 능력이 안 되니 차라리 독신주의할래. 이 땅에 반은 여자 그중에 내 여자는 없어. 은행엔 돈이 쌓여 있지만 당연히 내 몫은 없어. 세상에 노인 그 진수 성찬은 그림에 떡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위에 꿈만 그리네 또. 지옥 같은 걸 끼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 걸까. 벗어나보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신은 왜 내게 시련 같은 걸 끼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등을 돌린 신에게 아무리 어깨 봐도 결국엔 나 혼자 바보가 될 뿐이야. 아 무서워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아 두려워 내게 시련 같은 걸 끼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등을 돌린 신에게 아무리 어깨 봐도 결국엔 나 혼자 바보가 될 뿐이야. 네 여보세요. 예요 그 알바 천국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직원 구하신다고. 아 다 구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 또 구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 세계, 우주를 넘는 차원 대스타. 그렇죠. 네, 맥고라의 네. 레스제로님 편을 듣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노래도 되게 좀 꽤 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한 2011년. 네. 제 기억으로 한 11월 달에. 맞는 곡이 아닌가. 한 10월? 11월? 뭐, 그쯤에 네.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때 당시에 그 공장을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그분이 네 그분께서 네 나한테 공장을 넣으셨다가 공장을 그만두시고 그러면서 좀 더 치열한 사회에 뛰어들고 나서 느꼈던 소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것을 쓰셨다고 해요. 네 정말 서정적인 곡이네요. 네 그냥 아 근데 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좀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오늘은 레스제로원이라는 좀 DJ의 모습 외에 좀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네네 뭐 레스제로원님 팬이 아니신 분들 뭐 팬이 있나요? 뭐 잠깐 네 그렇지만 네 좀 이해를 좀 네.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괜찮습니다 또 워낙 팬이 많으신 분이라서요 네, 네. 괜찮으실 겁니다 네, 네 아우 워낙 팬층이 네 두터운 분이라 가지고 저는 네. 그 팬층이라는 말이 뭐가 좀 살짝 고깝게 들리는 건 뭐죠? 아 아닙니다, 네, 네. 참 매섭군요, 참 팬들이 네. 네. 아무튼 네,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네 가볼까요? 그럼 오늘도 왔습니다. 네 오늘의 뮤지션의 일화로 보컬을 끌어내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볼래? 네 이번 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우 늘었어요. 아, 좀 덕분입니다. 네. 네 일단 형춘님, 네네. 네 어디 가셨는지 네 궁금했어요. 말을 안 하셔서.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굉장히 후리한 친구거든요, 이분께서. 네. 아 후리후리하네요. 네. 후리합니다, 제가. 네. 일단 이라토코 첫 번째. 네. 네 레스제로님의 전매 단어 패티가 아닌 패티. 조강미남 레스제로님은 야, 이야기 안 나오네 했다. 햄버거에 쓰이는 고기 패티를 쓰려다가 의도된 건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경멸스러운 오타 패티라는 단어로 오타를 내셔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부끄러움과 화제를 몰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 이게요. 아 일단 네. 네. 그분한테 지금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네. 이게 사건의 진상을 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이걸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카톡이 지금 카톡이 불나게 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밴드 멤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밴드 멤버 중에 아까 말했던 그 여성 드러머분. 네. 이제 평준 씨랑 동갑이에요. 네.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어리신 여성분인데 네. 이분께서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한창 공연 전이었을 때니까 굉장히 그분께서 귀차니즘이 물에 올랐을 시점이었어요. 아, 뭐 공연 뭐 그까이 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공연도 물론 이거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왠지 좀 무기력해지는 약간 그런 상태였대요. 코마 상태. 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밥 반찬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기도 귀찮은 경지에 이른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혹시 뭐 일하다가 뭐 밥 반찬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좀 어떻게 챙겨올 수 있겠느냐. 네.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햄버거 고기 있잖아요. 패티. 네, 패티. 네, 그걸 들고 오셨죠. 네. 패티 먹어라. 네. 먹어봤더니 맛있더래요. 네. 네, 그것만 구워 먹어도 밥 반찬으로 충분하대요. 약간 너비안이. 고기니까요. 네, 너비안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다가 한동안 그 패티에 심취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늘 이렇게 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막 얘기하고 노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제 가서 패티 구워서 밥 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게 니은과 티읕이 위아래로 붙어있거든요. 눌러버리신 거죠. 니은을. 패티 구워 먹자. 네. 네. 그리고 문제는 그걸 보시자마자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삭제를 하셨어요. 네. 네. 그 뒤에 그 우쭈쭈쭈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웃겨.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인데. 네. 아, 그분께서. 네. 네. 아무튼 그분이 이제 수동 리트윗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이제 게시물이 그대로 남게 자기 트윗으로 적어서 올리는 방식의 그런 리트윗을 네. 해버리신 네. 거죠. 참 리트윗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네, 매섭더라고요. 아, 네, 매섭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 계속 헷갈린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아직도 그 노이로제 걸리신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아, 팬티도, 아니, 뭐, 패티, 네. 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막 팬티라고 썼다고 저한테 막 멘붕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수습을 하지? 이러면서 막. 네. 그래서 뭐, 워낙 멘탈이 강하신 분이라가지고. 네, 뭐야! 조만간 이렇게 가니까 또 이렇게 잊혀지는 듯 싶더니 또 멘붕 하시더라고요. 네, 팬티제론, 아니, 레스테론. 아, 야! 네. 아! 아! 하지 마! 본인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분이 접신이 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뭐 평춘님은 네네. 뭐 레스테로님처럼 이렇게 오타에 대한 에피소드. 오타면은 네. 그 같은 친구 여자한테 뭐 설마 그 오타인가요? 네. 그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시고 있는 그 없어? 그래서 네. 이응이 또 따로 벗어 나가면은 이게 글자가 네. 되게 좀 이상해지잖아요. 벗어 나가면 버서가 되죠. 네. 네, 버서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이미지가 좀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좀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학교에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았어요. 진짜 속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더 필요한 거 없니, 병준아? 자,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하나,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네. 올해 초 얘긴데. 네. 제가 어느 한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 할아버님이 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마 오늘 약속은 아마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네네. 제가 아이폰. 쓰고 있는데 네네네. 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이 고충을.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카카오톡을 하다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막 헉 괜찮아? 물음표 하고 어떡하니? 점점 이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그 한글과 기호를 바꿔주는 버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 점을 누르는 자리와 한글 키읔 누르는 자리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니를 쓰고 점점을 쓰려는 걸 어떡하니 크크라고 저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놀리신 게 됐네요. 그래서 뭐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하다고 내 폰이 미쳤다고. 아 그래서 완전 진땀 뺀 게 있었어요 저는. 아 너무 숙연해지는데요 잠시 자 이걸로 잠시 환기하고 가야겠네요. 네. 네 자. 이런 멘트 네. 좋지 않아요. 네. 네. 자 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일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일화는 레스테로님 건. 아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이니까요. 네. 자 8월 5일 서프트콘 당시 레스제로원님과 매니알님은 간단히 이 허기진 배를 달래려고 햄버거를 샀었다고 해요. 근데 라디오 건물 이제 라디오 부스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 밖에 가지고 나갔었는데 근데 두 분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던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길거리 언덕배기에 나란히 앉아서 길거리에서 마치 그 노숙자처럼 네. 햄버거를 먹었던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때 진짜 배고팠어요. 그때는 그냥 뭐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완전 보통 사람이 그 밥을 안 먹어. 네. 하필 그때가 조금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때가 좀 덥긴 했어요. 네. 덥고 땀은 빠지고 몸에 수분은 없고 네. 먹은 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네.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생각하세요. 네, 그냥 뭐 그냥 주변을 둘러볼 그런 것조차가 안 됐었죠. 네. 제가 그분한테 형 앉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딱 보는 시선이 네. 얘 뭐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눈빛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앉고 먹었더니까 야 너 왜 바닥에 앉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왜 아, 그러셨어요? 나 지금 생각해도 저 순간 아 그분께서 지금 네. 네, 순간 좀 부끄러워지셨대요. 지금 굉장히 자기가 기분이 나쁘시다고. 근데 이거와 조금 비슷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네. 좀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조를 짜서 이렇게 학교 외부로 현장학습을 네.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네네. 중간에 또 버스 놓치고 막 아, 놓쳐가지고 정말 역까지 걸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아니 차비밖에 없고 네. 그때는 정말 목이 말랐어요. 일단 막 아 진짜 인간이 한계에 다다르면 진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물을 사 먹을 돈조차 없었다는 거죠. 네 진짜 그 당시 지하철 가격이 진짜 한 1,000원 안팎이 있었어요. 다섯 명이 모여서 딱 진짜 물도 사먹을 돈도 없고. 그러다가 역까지 도착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네. 아. 네,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네. 아. 슬픈 기억이네요. 수돗물 맛 어떤가요? 네, 좀 달콤 쌉싸래했습니다, 네. 아, 마치 초콜릿 같은 맛이었군요. 네, 마치 그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상쾌하게 가글이 나는 기분 뭐 네. 그런 기분 네. 오아시스. 네. 사막의 오아시스. 어, 네. 비유 좋네요. 굉장히 그 서울 수돗물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대구 수돗물은 어떤가요? 대구 수돗물은 끓여 먹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끓여 네. 먹어야 되고요. 햄버거 자, 얘기가 네. 나왔는데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네. 네. 갑자기 또 땀이 삐슬삐슬 납니다. 네. 와퍼라는 햄버거가 있어요. 네. 네, 레스테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건 아닙니다. 아, 와퍼가요? 아, 네.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제가 먹을 만한 음식은, 아, 그분께서 먹을 만한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와퍼,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그 콘서트 때였대요. 네. 그, 콘서트가 올림픽공원역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역 근처에 먹을 만한 음식이 그 와퍼밖에 없었대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그 가게에서 네. 그 여름 한정 메뉴로 네. 하와이안 와퍼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 파인애플. 파인애플 들어가고. 한 장이 네. 통으로 들어간 그 햄버거 있었어요. 네. 그분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4시간 반 타고 지하철을 30분 타고 5시간 만에 그 자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일단 먹은 게 와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콘서트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 PC방에서 뭐 이렇게 뭐 작업 좀 하고 뭐 이러다가 다시 만나서 뭐 저녁에 뭐 이렇게 술자리 가지고 그 다음날 해장으로 먹은 게 와퍼군요. 와퍼였습니다. 와퍼. 야. 그거 끝나고 네. 그리고 콘서트 끝나고 네. 너무 출출해서 뭔가 먹으면서 가야겠다 하는데 보이는 건 와퍼예요. 와퍼였습니다. 심지어 그날이 말복이었어요. 어, 어떡해. 네, 이 정도면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대박이네요. 네. 아니, 사실 제가 그때, 와퍼 드실 때 그분이, 네. 옆에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어, 이 정도일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네. 뭔가, 코마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패닉 상태. 네,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냥. 이건 아니야. 뭐. 네. 막 잠 2시간 자고 해장 안 돼 있고 이런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와퍼 먹고. 말복이라서 날은 뜨거운데 딱 나오자마자 먹은 게 와퍼. 네. 아이고, 네. 여기서 잠시 노래 하나 네. 더 듣고 가겠습니다. 어, 와퍼 세네요. 네. 어, 피처링 유인나 씨가 참여한 레스 제로원의 넌 그날. 원곡은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넌 그날입니다. 4일 10시 23분 너와의 연락을 받았던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끊었어 나도 미쳤어 널 보고 싶단 생각 하나 가지고 나갔던 만났던 그 모습 여전히 사랑받고 사는구나 생각드는 모습으로 나타난 너 지금도 예쁘더라 약간 짙어진 화장과 해진 옷이 신경 쓰이지만 하지만 너 내 여자가 아니야 다시 붙잡고 싶어 근데 자존심이 아니야 설마 하는 생각 잠깐 들었지나 이게 진짜 마지막 끝이란 생각으로 난 스웨터 이야기를 꺼내보이며 은근히 섭섭한 눈치를 보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널 사랑했던 날들 추억으로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 마 네 맘이 식었잖아 그러자 네가 한 말 내 맘도 레인지에 같이 태워졌으면 한편으론 고마워 네 맘이 너무 예뻐서 오랫동안 못 잊었어 이젠 널 보낼 때가 됐어 나도 너를 사랑했단 기억 잘 간직하려고 해 숨김에 입맞춰서 미안해 변명보단 사과가 너에게 위로가 될 거라 생각해 도망치듯 가는 내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젠 adios 네, 레스제로님의 넌 그날 피처링으로는 유인나 씨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노래 네. 진짜 좋네요. 와퍼, 네. 기억 남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네. 와퍼, 네. 오늘의 네. 키워드는 와퍼예요. 네, 와퍼와 와퍼. 팬티. 야, 이거 네. 굉장히. 팬티 와퍼, 네. 팬티 와퍼. 네. 어우, 기분 나쁘다. 어, 기분 나쁘다. 야, 이거 어떡하지? 자, 마지막이라 소개해 그, 주시죠. 네, 사실, 이 일화는, 에스제로님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에 대본을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방송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일화 토크를 지금까지 일화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거에 맞는 조금 일화를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일화를 완전 비공개를 해놨어요. 네. 무엇일까요? 되게 불안합니다, 지금. 아, 근데 이게 불안할 네. 이유가 없는 게요. 네. 일단,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네. 익명의 제보입니다. 네. 어, 레스테로원님은 자매방송이죠. 아우리스트에서 이미지, 조강미남, 짱 잘생긴 비주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막 하신다 그래요. 아, 플라카의 밴드 비주얼은 바로 나야. 뭐, 이, 비, 어, 이 구역의 비주얼은 바로 나야.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얘기가. 다 하고, 말도 안 된다는 진짜 일화입니다. 네. 병준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가. 아유, 네. 뭐, 어때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안 보면 되죠, 예. 서로 마주보고 번호 지우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네. 조강남의 근원지가, 궁금한데. 시작은 컨셉이었대요, 진짜로. 네. 이제, 그, 아워리스트라는 방송 안에서, 창단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자리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분이요? 네. 아, 그분이.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말도 잘 못하는, 말, 발음도 막 버벅대고 이런 사람이 계속 막 딱딱한 이야기들만 하니까, 아, 이게 듣는 사람이 되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 컨셉을 잡은 게 그거였대요. 하필 잡아도. 아무튼, 그렇게 잡기 시작하면서, 이 네. 캐릭터를 원더풀 라디오에 끌고 왔고. 네. 네. 또 그거를 현실에도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래요. 네. 근데 평준님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막 자신은 뭐 조강미남이다. 아, 그렇죠. 아워리스트에서도 듣고, 실제로도 듣고. 막 비주얼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정말 잘생긴 남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어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그걸 다시 말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환경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입에 담자니, 뭔가 좀, 그래요. 그냥 뭐, 예, 꼴불견이네요. 아니, 근데, 아니 잠깐 나 이건 진짜 억울해서 못 찾겠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가 나오는데요? 어 그랬나? 아니요? 야 이건 긍정은 원래 그래요 하고 내려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어요. 그치? 여러분 라디오 끄세요 빨리. 라디오 꺼요 빨리. 와, 야 이건 말 아니.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장난으로 그래 뭐 난 잘생겼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고 넘기면서 그냥 하는 소린데 아니 네. 사실은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병준 씨가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꼴사 나온 거죠. 아, 와 뭐야 이게 밴드 안에서 뭐 이런 사랑과 전쟁이 왜 이렇게 이 많아? 이게 내 사랑과 전쟁이야. 재밌네요. 복잡해.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밴드가 뭐 이래. 밴드가 뭐 이래. 자, 정리해주세요, 빨리. 네. 메인 DJ. 빨리 정리해주세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렇게, 누군 조강미남이다. 네. 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 각자 이렇게 자신의 얼굴 중. 네. 이 부위만큼은 자신 있다. 는, 이 부위만큼은 정말 성형하고 싶다. 싶다. 뭐 이런 부분 있으세요? 전 매니아일님 먼저 듣고 싶어요. 아, 저요? 솔직히, 진짜 미남은 이분이시거든요. 굉장한 미남입니다. 아, 뭐, 참, 칭찬이 매섭네요, 네. 네, 굉장한 미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빈 강동원을 그냥 이렇게 줄 세우고 뺨을 다다닥 이렇게 치는 수준이에요. 고소를 받겠죠, 네. 네. 아니, 사실은, 아니, 제가 뭘 잘생겼습니까? 아니, 사실 지금쯤, 아니, 지금, 네, 말이 좀 헷갈리네요, 당황해가지고. 네. 네. 오른쪽에 돌아보면 전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제 방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딱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요. 네. 웬 두꺼비가. 옷걸이에 스타킹을 씌워놓고, 폰 하나 잡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개구리 왕자예요,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피부는 막 덥고 지금 땀 삐질삐질 나가지고 머리는 올빼기고. 네, 빨리 그 마법을 풀어줄 공주님이 있어야겠네요. 당신은 아니에요. 네. 뭔 소리야? 왜 이래요, 진짜? 그래서 아니 저는 네. 눈은 정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네, 그게 제가 이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좀.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좀 그 다크서클이 화장처럼 제가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약간 아이섀도우처럼. 뭔가 네, 정말 보기 약간, 좋은. 네, 정말. 보기 좋은 다크서클. 보기 좋다뇨? 보기 좋은 다크서클. 아니, 근데 이 말이 딱 맞아요. 진짜 딱 보기 좋게 다크서클이 적절하게 이렇게 탁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너 막 화장했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리려고 화장을 하고 막 돈을 투자하는데 나는 그냥 있으니까 이건 장점 아닌가라고 요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턱 한번 깎고 싶어요. 저도. 저도 그래. 제가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모카빵이잖아요. 네. 아 진짜 그 그림만 아니었어도 진짜 심지어 제 폰에도 모카빵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제일 짜증이 나는 거는 밴드 네. 멤버들 핸드폰 이름에 전부 다 저를 뭐 잼배치는 모카빵, 모카빵 형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네 레스 모카빵님 네. 네. 제가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평촌님은. 저는 제 얼굴에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다 뜯어 고치고 싶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외모에 대한 그런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냥 살을 일단 먼저 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치는 건 살을 빼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목 앞에서 살 얘기해요 진짜. 제가 직접 안 보셔서 모르는데 제가 장난 아니에요 요새 완전 이게 살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쪄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원래 제가 어머니 나왔어 어머니 살 좀 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너희 좀 그만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요새 공부한다고 살이 찌는 건지 그냥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건지 스트레스 받네요. 아 이 평춘 이 친구 참 아까워요 진짜 네. 지금 들어보면 왜 지금 나왔지 당신이? 야. 메인 DJ로서 지금 이제 남을 평가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왜 지금 나왔지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데? 너 방송 소질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 친구 마음에 드네 참. 네. 마음에 들어.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방송에 계속 출연시켜서 쓰레기를 만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멘트로님이 저를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네. 저는 사실 매니알님이랑 똑같아요. 저는 눈이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턱을 제일 깎고 싶은데, 턱은 아까 네. 말씀드렸었고, 네. 눈은, 그러니까 눈의 기능적인 면과 시각적인 면이 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레스테로우님은 시력 좋으셔가지고. 아, 네. 아니, 사실은 제가 레스테로우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안경을 끼셔가지고, 눈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보고 딱 눈을 딱 찌르니까 안경을 쓴 상태로 이게 찔려져요. 네,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당신 누구시길래? 네,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 하면서 네. 알이 없으신 거죠. 네, 약간의 그 어릴 적에 약간 컴플렉스였어요. 뭐냐면은 이게 네. 분명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 시절 이야기니까요. 네, 일단 양해를 구하고. 네, 네. 이게 굉장히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싶었어요. 어린 때는 네.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뭔가 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안경 자체가 뭔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안경이란 액세서리 자체가 갖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눈이 안 나빠진 거죠. 어떠한 수를 써도. 예, 네,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진짜 TV도 맨날 가까이에서 보고 컴퓨터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지금도 그런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아,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보통 핸드폰에 소설 같은 거 넣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학창시절 때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밤에도 그 무슨 조각, 그러니까 달빛을 조각하는 그 판타지 소설이 아, 있어요. 아, 네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 소설에 빠져가지고 보통 킬링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 달빛으로 조각하는 소설을 뭐 핸드폰에 조그만 액정으로 이렇게 밤에 보다 보니까 진짜 한 세 달 만에 2.0에서 1.2까지 확 내려갔어요. 어, 와, 좀 내려갔네요 그거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눈이 좀 좋으신 편이잖아요. 아니요, 그 지하철에서요. 네. 몇 번 출구가 잘 안 보여요 요즘은. 아,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분명히 나는 8번에 나왔는데 왜 6번 출구 앞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 할배야, 완전 할아버지 다 됐네요. 아, 네, 슬픕니다. 네, 네, 앞으로 표지판은 제가 봐드릴게요. 자, 뭐, 알겠습니다. 자, 정말 저 쓰레기로 만드네요. 네. 자, 마지막까지 메인 DJ를 능멸하는 방송. 네. 네. 아, 근데 참 이제 슬퍼지려고 해요. 네. 마칠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아이고, 네. 어, 게스트로 오늘 정말 네, 오신 팽춘님. 네. 네. 소감 어떠신지 한번 궁금한데. 어, 뭐 이렇게 마지막 방송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되게 좀 저 나름대로는 영광이에요, 사실. 저는 네. 또, 오, 이게 뭐라고. 네. 저도 사실 아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런 기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막상 해 보니까 뭐 네.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방송이 뭐 워낙 또 제가 못해가지고 누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두 달만 일찍 오지 제가 오늘 누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마음이 들었는데 뭐뭐 네. 뭐 이렇게 좀 어떻게든 잘 끝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 두 달만 일찍 오지 정말. 아 그래요. 네, 정말 탐나는 친구예요. 네. 굉장한 친구거든요, 또. 네, 또, 금요일 날 아워리스트로. 네. 많은 또 여심들의 마음에 불을 태우는. 네. 금요일은 원더풀 라디오가 아니라 아워리스트인 거죠. 네. 네. 네, 괜찮네요. 이제는 자신이 금요일의 남자가 되겠다. 네. 그렇죠. 이제 네. 물려줄 때가 된 거죠. 네. 네. 아, 뭔가 또 슬퍼다. 왜? 아, 왜 이렇게? 마지막을. 재밌게 끝내려고 하는데. 네. 이제 내가 두 달만 일찍 오지 그 애드리브를 딱 방금 생각했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데. 소름이 왜 끼쳐, 진짜. 끝을 아유. 재밌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소름 돋는 애드리브였는데. 정말, 끝까지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아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레스테로님은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네네. 여태까지 메꾸어라.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사실 이 가장 첫 번째로 기분이 좋은 거는 이 방송이 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 일단 프로듀서 네. 입장이시다 보니까. 네, 또 일단 제가 DJ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네. 프로듀서이신 킬러M님이 따로 계시긴 하지만 저도 약간 네. 겸이 많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때까지 원더풀 라디오에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수 코너가 없었어요. 불확소 있잖아요. 불확소도 사실상 기간으로 따지면 3,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아, 또, 어, 갑자기 찌개지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거의 대부분이 매니알님께서 만들어 오신 방송이어서, 저는 진짜 딱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오면서, 사실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기술도 아니지만 네. 괜히 좀 뿌듯하기도 했었고요. 참 사실 이게 좀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네. 예. 자주 빠질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빠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아. 사정상.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방송과 한 약속 그리고 저와 한 약속, 식구들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웠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을 앞둔 지금에서는 그냥 정말 좀 대견스럽고 고맙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네요. 네. 빨리 뭐예요? 슬픈 음악 깔아야죠, 이런 건. 아, 그럼 센스가 부족하시네. 아, 굉장히 싼티 나요, 그러면 진짜. 아, 왜 그러시나. 아, 일단 네. 게스트로 오신 평수님. 네. 네.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마저 저는 레세로님과. 네. 약간 좀 끝 마무리 인사.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이고, 네. 이제 뭐. 마지막 인사네요. 사실상 맥고어라는 뭐 지금이 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무방하죠, 네. 네, 뭐 이제 매니알님이 원더풀 라디오에서 드리는 네. 마지막 인사예요. 아, 아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 매니알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네, 더 하고 싶었지만 네, 그랬죠. 매니알님께서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뭐 네. 이렇게 쭉 원더라와 인연을 맺어오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네. 지금 딱 기분은 어떠세요? 약간 좀 뭐 보통 모든 일을 딱 끝마치면 네.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약간 좀 시원섭섭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좀 아 드디어 뭔가 큰 걸 하나 끝냈다라는 시원함도 있지만 아 이게 좀 더 끌고 갔으면 어떨까? 약간 좀 못했 내가 뭐 예전에 이런 방송에서는 이런 멘트를 더 쳐가지고 좀 방송을 살렸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 좀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 네. 뭐 그런 게 두 개 막 공존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진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메인 DJ로서 마지막 네. 인사 멘트는 네. 매니알님께 다 물려드리고 저는 먼저 여기서 좀 인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매니알님께서 남은 인사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매니알의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 네. 맥고어라 네. 처음 매니알쇼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좀 많이 들어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늘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듣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 모든 분들 일단 들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마지막 방송 마지막 곡은요. 뭐 이제 제 노래 하나 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매니아리 부른 레인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메꾸어라 이만 셔터를 굳게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의 메인 DJ 매니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살다 보면 다 그러겠지 하고 너를 향한 마음 잊어가면 갈수록 지울수록 상처만 커져가고 너가 없다는 생각에 이 세상도 전혀 별 볼 일 없어 전부 다 거짓말 부정해봐도 안 되더라도 아직도 네가 뭐라고 난 잊지 못해 눈만 깜빡일 뿐 버티지 못해 내 머리 나빠 그랬어 너 하나만 바라만 보다가 혹시 다른 남자가 너를 데려갈까 긴장이 됐어 항상 매일마다 심장이 멎어버려 깜짝이 벤트들 생각도 세상만사 모든 게 귀찮아도 너가 받고 싶은 물건들을 사던 내 행동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 널 사랑했던 모든 날들 모두 기억하는 바보 같은 날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널 사랑했던 모든 날들 모두 기억하는 바보 같은 날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하나 둘 셋 넷 셀 때까지 꿈이라 말했죠 아직 우리 둘 사진 속 웃고 있는 그때부터가 현실이고 너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지금도 슬픈 내 맘은 꿈속에 감정이 꿈을 깨버리면 다시 둘만의 상처는 치유가 돼 이런 생각들이 순간에 내 자신의 감정을 부르게 돼. 겉으로는 계속 잊었다. 맨날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답답한 맘에 핸드폰만 진 채 난 밤엔 이 번호만 썼다 지웠다만 반복하네.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이별이란 그날큰 상처가 준 굳어버린 감정만 남은 채 오늘도 맘 정리할 새 없이 너를 못 잊는 난 바보야 정말. 널 사랑했던 모든 날들 모두 기억하는 바보 같은 날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널 사랑했던 모든 날들 모두 기억하는 바보 같은 날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전에는 너의 목소리가 나를 깨워 낮엔 너랑 밥을 먹으며 배를 채워 저녁엔 서로 얘기를 하다가 매번 집 가는 거리 꼬박해서 밤을 뒤새워. 이제는 핸드폰 알람이 나를 깨워 낮엔 혼자 밥을 먹으며 배를 채워 저녁엔 홀로 네 생각하다가 매번 추억에 잠겼어 밖에서 밤을 뒤새워. 다시 바라봐줘 지금도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제발 돌아봐줘 다시 바라봐줘 지금도 너만 보면 내 맘은 아픈데. 제발 돌아봐줘 다시 바라봐줘 지금도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 제발 돌아봐줘 다시 바라봐줘 지금도 너만 보면 내 맘은 아픈데. 네, 매니알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매니알님의 노래였습니다. 레인 듣고 오셨고요.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비달님, 오늘 장염 걸려서 하루 종일 골골댔어요. 요새 장염 많이 돈대요.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진짜 요새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이 별게 다 유행이다 싶어요. 네. 그, 제가 에픽하이의 따라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유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꼬집는 가사거든요. 이제는 유행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심지어 병까지 유행을 합니다. 네. 장염 안 걸리면은 트렌드세터 아닌 거죠. 네. 비달님 트렌드세터 된 거니까요. 네, 그걸로 좀 위안 삼으시고요. 몸 얼른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날거 드실 때 조심하시고요. 네, 병 안 걸리게. 또 이제 저 없으면은 위로해 줄 사람도 이제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이제 또 혼자인 거 제가 또 다 알고 있거든요. 네. 킬러임님께서 오늘 하루는 늘 그렇듯 혼자 방바닥 긁으면서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세면서 외롭게 보냈습니다. 독거노인이 늘 그런 거죠. 이문세홍의 솔로 애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런 궁상 맞은 거를 약간 즐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진짜 심지어는 진짜 약간 좀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괜히 가슴 아프게. 아, 뭐 그냥 혼자 집에 있다는 게 너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스스로 좀 자주 하시거나 좀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문세 씨의 솔로 애찬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듣고 오시도록 할게요. 나도 내가 미워 내 사랑 찾았던 나요. DJ 레스제론이 추천해드리는 금주의 음악 팝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선곡일 수도 있고요. 뭐 윤종신 씨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윤종신 씨의 가사는 진짜 말 그대로 남자들을 위한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선곡한 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는 곡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하고요. 게다가 윤종신 씨의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 뮤지션의 그런 발자취를 계속 이어갈 때 그 사이에 있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음악일 거고요. 또 어떻게 들으면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는 음악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치밀한 멋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가사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가창까지 어느 것 하나 계획되지 않은 게 없구나라고 딱 느껴지고요. 이 차근차근 죄송합니다. 차근차근 이 감정의 크기를 점점점 부풀려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끌어내는데 이 기승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의식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까지 나오네요. 네, 아무튼 그 의식의 흐름들이 굉장히 치밀한 멋이 딱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남자분들은 윤종신 씨의 노래 중에 어느 걸 들어도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또 비도 오는데 이 노래 들으시고 소주 찾는 남자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팝리스트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입니다. 네, 자, 팝리스트 윤종신 씨의 너에게 간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원더풀 라디오 닫을 시간이 다 되었고요. 다음 주는 바로 김거성의 다락방입니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토크쇼. 오늘 또 다락방에서 또 엄청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막 소식이 들리던데 저마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락방 안에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낼지 굉장히 한편으론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론 정말 진심으로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요리부터 시작해서 안 한 게 없는 다락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걸 준비했다고 하셔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스매싱 펑킨즈의 1979으로 준비했습니다. 스매싱 펑킨즈가 이번에 슈퍼소닉에 내한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계시죠. 스매시 펑키스의 1979 들으시면서 오늘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당신의 순간들을 믿으세요.